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이집트에서 폭탄 테러 공격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13일 이집트 아랍공화국 대통령 아브둘 파타우 RCC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전문은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일관한 입장으로부터 이번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비열한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선적인 이집트 정부와 인민이 이번 테러 공격의 효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나라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며 발전되고 번영하는 이집트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전문은 지적했습니다.